우리나라의 리용어 외무상은 적도기내공화국 외무 및 협조상으로 유임된 아가삐또 무바 모꾸에게 6월 30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